볼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뷸레찐 4월호를 발행했습니다. 뷸레찐은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소개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.